빛나던 나의 살결은 바닥에 버적대는 모래알처럼 자꾸 더 까칠해져 가. 질척하게 절대로 그래 I'm a short 때를 어지럽히 나도 기억들이 딱 제자리로 갔잖아.